Yo, live revolution. Yeah, yeah, yeah. Make yourself. How? Take your chance. Haha. 그네가 떠나가 후회나는 아직도 외로움. 과 함께 교차하게 되는 괴로움. 맞아 그녀의 빈자리가 만들어 놓은 이것은 나에겐 공덕. 그리고 지금의 마음은 마치 배어가 된 듯 아파. 아, 와. 그녀를 찾고 싶어. 다시 내가 치러 올 것이야. 사랑이란 감정 기립에 빠져 만드니 그게 바로 함정. 그녀를 잊지 못해 아파하는 이는 심정. 누구도 이해를 할 순 없지.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 마음 후회장기를 기다려. 매대한 희망을 갖는 내 가슴 그녀에 대한 기다림으로 결국에 내게 돌아오기를 바라게 되는 너만의 바람. 사막에만 느껴지는 내 자신의 초라함을 기다려 나누지.